오래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그리고 문자로 내려오지 않은 어떤 그런 지혜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지혜들은 불현듯 떠오르기 마련이니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데카르트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밑줄 쳐진 것들 있죠? 제가 밑줄 쳐서 일부러 밑줄을 쳐서 복사를 했습니다. 밑줄 친 게 복사가 나오죠? 예. 데카르트의 삶의 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1학기 때 우리가 공자의 삶의 길을 보고 데카르트 중요한 사람입니다. 5월 13일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유모의 손에 의해 자라나다. 우주는 무한이라고 말하면 브루노가 허용당하다. 근데 제스위트 교단이 창설한 라플레슈 학원에 입학하다 10살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라플레슈 학원은 그 밑에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다 하고 앙리 4세가 암살당하다 이렇게 있죠. 앙리 4세가 세운 학교입니다. 라플레슈 학원. 앙리 4세가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영지, 자기가 아끼던 땅을 이렇게 불화해서 라플레슈 학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앙리 4세 하면 누구냐? 낭트 칙령이죠. 낭트 칙령, 즉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그만 싸워라 하는 거. 근데 앙리 4세가 암살당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도 종교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앙리 4세가 암살당한 사건이 굉장히 데카르트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라플레슈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세에 라플레슈를 졸업하고 푸아티에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과 의학을 배우다. 그런데 20세 이후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으로 여행의 길을 떠나다. 근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가서 모리스 나소의 군대에 들어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데카르트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공자 얘기할 때 공자를 얘기할 때 공자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얘기라는 게 뭐냐, 그 누가 와서 정치를 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공자는 정치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공자 어렸을 때 이제 제사 그릇을 갖고 놀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카르트는 얘가 법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아주 군대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데카르트가 군대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네덜란드. 그래가지고 22세. 근데 이제 1618년 이때가 뭐냐면 30년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1619년 넘겨보면 30년 전쟁이 일어났던 소식을 접한 후 독일의 국교군인 바이에른 휘하에 들어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는 30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처참한 사륙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페르디난드 2세 대관식을 관람하고 11월 10일에 울릉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하는 영감을 얻다. 그분이 온 거지, 진짜. 아, 이게 세 번의 꿈을 통해 보편하고 정립에 대한 자신감을 얻다. 보세요. 안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네? 세 번의 꿈! 이거, 나도 데카르트 정도는 꿈 세 번은 꿔야 되는데 지금 한 번밖에 못 꿨던 거라. 그러니까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한다. 이런 게 뭐겠냐? 이제 확실성에 대한 추구가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군대를 떠나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다. 이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너무 오래간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됐고, 이게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험론에. 그다음에 2년 동안 파리에 머물면서 메르센 신부 및 그의 동료와 교제하다. 메르센 신부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연과학의 방법을 갖다가 가지고서 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널리 전파한 사람이고, 여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군발이었어. 군발은 군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르센 신부의 이 모임에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카르트가 학문, 철학적인 학문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 거죠. 그래서 32세에 1701년에야 비로소 출간된 방문후자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을 집필했는데 이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피노자와 로크가 네덜란드 데카르트 36살 무렵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1636년 40세에 방법서설을 불어로 집필하다. 이게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인데 불어로 집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불어로 집필했다. 왜 불어로 집필했겠어요? 왜? 김태훈님. 이때는 이제 다들 라틴어로 학문적인 책은 라틴어로 썼는데 불어로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려고.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를테면 단테가 신곡을 쓸 때도 그 당시 그 라틴어 쓰지 않고 그 지역 토스카나 지방의 언어인 토스카나어로 썼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 이탈리아어의 모체가 되잖아요. 단테 신곡이 그러니까 중요한 언어죠. 그런 것처럼 데카르트도 방법서설을 불어로 집필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서들 보면 굴절광학, 기하학, 기상학. 이제 데카르트 이제 자연과학자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 다음에 성찰, 메디테이션 이걸 탈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홉스, 토마스 홉스, 아르노, 가상디 등으로부터 반론을 받아가지고 데카르트의 성찰은 홉스나 아르노나 가상디, 피에르 가상디 이런 사람들의 반론까지 포함된 상태로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홉스하고 교류가 있었다. 그 다음에 48세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한 철학의 원리가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된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엘리자베스 왕녀와 서신 왕녀가 시작됐다. 이제 데카르트를 직접되는 왕녀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 여왕도 오라고 그랬는데 더 가가지고 데카르트는 근데 추운 데를 추위를 못 견뎠다고 합니다. 추운 데서 데카르트는 여기 침대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대요. 저도 침대에 저기 잠자리 누운 상태 해보려면 잠만 와. 잠만 와서 안 돼. 그래서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철학의 원리를 갖다가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주요 저작은 우리가 방법서설, 성찰, 철학의 원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왕의 요청으로 정념론을 집필을 계획하다. 정념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심성 이런 것에 관한 거예요. 인간론을 탈구하다. 정념론을 어쨌다. 근데 이제 추운 데서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스톡홀름을 갔는데 여기서 지금 크리스티나 여왕이 데카르트 굉장히 지금 집적돼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데카르트를 좀 건드려가지고 데카르트 힘딸려가지고 폐렴으로 죽은 게 아닌가. 토마스 홉스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데카르트 54세 정도 보면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리스티나 이 여자가 조금 이게 초상화가 있거든요. 크리스티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시달리게 생겼어요. 데카르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법서서 이걸 사서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엘리자베스 왕녀도 그렇고 크리스티나 여왕도 그렇고 이게 좀 이게 좀 데카르트 후달려. 애기가 좀 보면 좀 당하게 생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왕녀 여기 초상화가 여기 있는데. 아, 이 크리스티나 여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좀 속이 이중이고 데카르트는 좀 후달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크리스티나는 좀 볼살이라 좀 있는데 엘리자베스 왕녀는 거의 까칠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엘리자베스 왕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해요. 이 여자가 거의 그 좀 악녀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좀 이렇게 좀 크리스티나 여왕하고 엘리자베스 왕녀 좀 후달린 것 같아요. 시달린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좀 자해 분위기가 좀 있어요. 좀 안 좋아요 마음이. 근데 데카르트 일생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데카르트가 이제 라플레쉬 학원에 다닐 때 앙리 4세가 암살당했다는 사건. 이게 이제 앙리 4세야말로 관용의 정치를 펼치던 사람인데 앙리 4세가 이제 젊은 날에 암살당했을 때 이제 충격이 컸을 때고 그 다음에 30년 전쟁을 군인으로서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확실성에 대한 그런 추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책이 이제 방법소설을 불호로 집필했는데, 이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가 가령 이전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책을 이렇게 보면, 뭐 국가는 어떤가, 올바르게 사는 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방법에 관한 책이에요. 내용이 없이. 이 방법소설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방법소설의 원래 제목은요, 원제가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 책 제목이에요. 디스쿠르, 흔히 이제 불란스 말로 디스쿠르 들라 메토데 뭐 이렇게 되고 뿌빙, 아 발음 안 좋네, 그만 읽겠습니다. 디스코르가 이제 논의잖아요. 영어로 디스코스, 그러니까 담론. 그러니까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논의. 이게 이제 방법, 우리가 흔히 방법 소설로 이게 말하게 되는 책의 원래 제목이. 그러니까 이성, 우리가 이성이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도대체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우선 이성을 잘 인도하는 방법, 그리고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에요. 우리가 학문을 어떻게 따져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안 따지죠. 그냥 이성은 있어. 그죠? 있으니까 바로 세상이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태로 곧바로.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떠나 탐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방법론을 먼저 따져서 묻는 것이 데카르트 철학에서의 출발점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로버트 솔로몬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기도 하고, 이 방법소설의 내용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서 한번, 방법소설 읽은 꼼꼼하게 잘 읽으면 데카르트 철학은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소설은 다 해서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카르트 자신이 그랬어요. 이 소설이, 이 논의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읽을 수 없다면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법 소설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세상에는 어떤 학문들이 있는가? 세상에 있는 학문의 종류가 첫 번째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가 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방법의, 학문적인 방법의 규칙들이 두 번째, 제 2부에 나와요. 제 2부가 되게 중요해요. 학문의 규칙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공부할 때, 뭐 똑바로 해라, 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방법에서 끌어낸 몇 가지 도덕 규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도덕 규칙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데카르트에 있어서 도덕은 별로 중요한 논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형이상학의 토대가 되는 근거들을 다루고 있는데, 네 번째도 중요한 형이상학의 토대, 신, 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의 5부, 제 5부는 심장의 운동이라든가 의학적 물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에 대한 탐구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그 책의 그 목적을 잘 고려한다면 두 번째 부분이죠. 제2부 방법의 주요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 제2부하고 여섯 번째 제6부 자연의 탐구에 대한 자연의 탐구에 요구되는 것들 이것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서 근데 이제 제1부에 이제 학문에 대한 고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문들 갖다 데카르트가 여기서 이게 일단은 어떤 거냐면 뭐 일종의 하나의 그 서간문 같은 거예요. 서간문 같은 거. 그래서 제1부의 학문에 보면 난 어릴 적부터 나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다. 뭐 라플레시 학교에서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학문들이 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문학이나 인문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데카르트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잘난 척을 좀 하고 있어요. 나는 당대 최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유럽 최고의 명문학교 다녔다. 이 학교에서 나는 남들이 배우는 것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아주 기이하고 진귀한 학문을 담고 있는 책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모조리 읽어보았다. 이렇게 하이 자식 착한 놈 기특한 놈 어쨌든 이 라플레시 학교는 예수교 재단에서 만든 그 가톨릭 학교죠. 거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자신이 다 배운 언어를 공부하고 고전을 탐구하고 또 웅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시도 배우고 막 했어요. 그런데 다 좀 뭔가 깨름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근데 여기서 나는 특히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과 명중성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수학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과 명중성이었다.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다가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만 말하고 싶다. 여기서 철학은 뭐냐면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을 말해요. 데카르트가 뭐 철학사를 여기서 했겠어요?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이죠. 철학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철학이 연구되었는데도 철학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따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고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철학을 더 잘할 수 있으라는 희망을 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철학은 죄다 논쟁거리고 죄다 의심의 여지가 많았대. 그러니까 철학적 지식은 의심스럽다. 스콜라 철학은. 똑같은 주장을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논의들이 각기 다 나름대로의 발언권을 가지고 성립하고 있었던 거죠.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방법서설 제1부에서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 공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확실한 지식을 주지 못했다. 또 스콜라 철학은 의심스럽다. 그런데 수학은 그 확실성과 명중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끌렸다. 이게 제1부의 데카르트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대는 야바이꾼의 술책이나 허풍에도 속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스승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가 되자 학교 공부를 집어치워버렸다. 아주. 그리고 내 자신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에는 어떤 학문도 찾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리고서 이제 군대에 가는 것입니다. 라플레시 학교 졸업하고 네덜란드 가서 군대. 아, 딱 데카르트 이 결심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부는 이제 독일에서 황제 대관식을 본 후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에 뭐 겨울철이 됐는데 어쨌는데 뭐 이런 얘기 꽉 하다가 그때 이제 제2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의 주요한 규칙들을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 나오는 학문의 규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근데 뭐 대단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규칙은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명중성의 원리. 명중성. 뭐냐면 뚜렷하게 참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만 받아들인다. 두 번째 분석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태를 가능한 한 잘게 쪼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때깍때깍한 얘기를 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합성의 원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것에서 출발하여 알기 쉬운 것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열거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완벽하게 가능한 한 완벽하게 나열한다. 경우의 수를 나열한다. 이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자기가 생각한 학문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뚜렷하게 참이라고 인식한 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저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그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아닌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방법 소설에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문 탐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법 여기 학문 탐구를 해서 도대체 뭘 하자고 학문 탐구를 하느냐? 그게 이제 제6부의 자연 탐구를 더욱 지체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이 책의 지필 동기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학문을 탐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여러 지식에 이를 수 있다. 학문의 목적이 굉장히 실용적인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유용한 여러 지식에. 플라톤 이런 얘기 안 하죠? 플라톤. 이 사람들, 플라톤의 국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이유가 얻고자 지혜를 탐구한 이유가 뭐예요? 신은 씨 얘기를 탐구한 이유가 뭐예요? 네? 유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그렇죠? 유독한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유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지식에 이르려는 것이 목적이고 사변적인, 그러니까 스콜라적인 철학이죠. 사변적인 철학 대신에 실제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이런 실제적인 것,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로써 우리는 불, 물, 공기, 별, 하늘 및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데카르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뚜렷하게 알게 되면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힘, 그것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주의 뭐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자연을 주인이고 이 자연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 속에 있는 하나 일개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자연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상 세계가 딱 나하고 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쟤를 물리적인 세계의 힘과 작용을 알아서 원리를 알아내서 얘를 정복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이 사람은 학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삶의 유용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뚜렷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힘과 작용. 그러니까 학문 탐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힘과 작용을 뚜렷하게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탐욕적이죠. 이건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탐욕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cquisitive philosophy라고 할 수 있어요. acquisitive라고 하는 게 acquired, 막 쟁취하다 이거든요. 탐욕적인 철학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대상 세계를 정복하려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물체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학문 입장에서 생물체를 본다면 그 생물체의 뭐 영혼이 어떨까,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괴롭히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건 안 따져.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의 작용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알 수 있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볼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몽테니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어떤 그런 떨림 아이고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랬으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과 그 힘의 작용 이것만 알면 세상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파고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굉장히 탐욕적인데 어찌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철학이에요. 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로버트 솔로몬이 썩 기분 좋은 철학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 남아있어요. 그쵸? 뭔가 남았죠. 그러니까 견중만 울리는 좀 원짢지 않아? 뭔가 남았어. 데카르트가 사람을 갖다 볼 때는 뭔가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도 물체로 환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에게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은 이제 아주 출발점 자체가 우리 이제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을 딱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물체에 대해서는 그 물체의 힘과 그 물체의 작용에 대해서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거는 죽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물통에 400ml라고 이렇게 돼. 지금 현재 이 물통 안에 물이 400ml 있습니다. 그러면 아, 물 400ml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하죠. 그죠? 수치로서 얘기하니까. 근데 이 물이 가령 어떤 사람 여기다가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저 물은 뭐 목마른 자에게는 400ml 이상의 4만 리터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대가 400ml로 끝내. 이렇게 말한다 말죠. 헥! 그만! 이렇게. 그만! 그러니까 양쪽으로 직접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얘기하면 H2O 400ml 이러면 끝이에요. 그쵸? 이들에게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된 뜻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근데 이 물을 마셔서 아우 개운하다, 아우 살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 이 물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지금 식도에 약간의 식도를 지나면서 지금 유속 뭐 1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이제 물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데카르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정신 있죠, 정신. 정신이, 데카르트는 게 정신,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하고 딱 구별해서 얘기해요. 데카르트는 또.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딱 나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나뉠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손으로 보세요. 나뉠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이상한 타원을 네 개를 지금 제가 그렸는데 여기가 물질적 대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물질적 대상의 세계를 우리는 이런 대상 세계잖아요. 이 물질적인 대상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 부분이 뭐냐면 감각 기관이고, 이거는 우리의 손으로 만져서 알잖아요, 그죠? 만져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대상의 세계하고 우리 인간, 요 부분이 이제 인간, 우리 인간의 신체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물질적인 거죠. 유승희 학생, 그지? 눈을 보면 눈으로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뭔가를 시신경을 건드려서 시신경이 뇌로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이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실 물질적인 것하고 여기 물질적인 것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뉴런은 근데 오로지 인간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오로지 뉴런이라든가 시신경 그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 인간 사유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하고 여기 겹치죠. 이 부분이, 그렇죠? 여기에 우리 뇌로 겹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하고, 그러니까 이 사유,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또 이 부분이 뭐냐면 아주 추상적인 우리 관념 세계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근데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또 아까 제가 저 산에서 이상한 기운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런 이상한 기운은 이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 뇌에서 움직이고 있는 뉴런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 그것으로 다 환원시켜서 말할 수 없죠. 느닷없이 딱 튀어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즉, 그거 아세요? 아, 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티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인간을 옆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좀 봐서 좀 그려줘봐. 이게 인간을 옆에서,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고, 이게 코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 제가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기 이 부분이 없어요. 이마 위에 이 전두엽 있죠?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신경학이나 생리학을 갖다가 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이 인간이 손으로 사람 신체를 좌우대칭이 되어 있죠. 좌우대칭이 되어 있는데 기능은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좌뇌와 우뇌가 하는 일이 다르죠. 게다가 손은 왼손하고 오른손이 대칭이긴 하지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능 자체가 대칭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그 화석들을 해보면 사람들 이게 구석기 시대나 이 신석기 시대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이 유골들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은 오른손잡이한테 맞아 죽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이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인데 인간은 어떤 노동을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전두엽이 발전해요. 그리고 전두엽 이 부분이 있어야 초상적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생각도 있잖아요. 신 뭐 이런 거 도저히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명돼 이게 밝혀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초상적인 관념들 있죠. 이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서 이 부분의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지 못해요. 현재 시제만 말해요. 즉,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유지가 돼요. 자기가 내가 나라는 것을 알려면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우리가 대조를 하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야? 그럼 날마다 저 누구죠?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자기 정체성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바로 인류의 그 진화 역사를 갖다 살펴보면 오스트랄로피데쿠스 같은 이런 고생 인류가 현생 인류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전두엽이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현생 인류는 이게 뭐냐? 인간은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신적인 것이 발전하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그렇게 서로 특정한 경계선 없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물질적 대상 세계는 인간하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서로 연결, 감각기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뇌로 가고, 뇌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뇌에서, 이 뇌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로지 이 물질적인 것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관념이 또 성립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복잡하게 서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 영혼과 육체의 혼합체다. 영혼 혼합체로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카르트는 이 물질 우리 육체적인 것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은 손과 손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것을 통해서만 연결될 뿐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다고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신체적인 것이 아니다.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감각기관은 뭐예요? 신체죠. 신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 말 제일 유명한 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육체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식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유념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인 대상의 세계와 그 대상의 세계를 마주하는 인간의 감각기관, 그리고 이 감각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뇌에서 처리하고, 이 뇌는 다시 물질적인 것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추상적 관념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와 순수한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혼합되어 있는 존재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긴밀하게 육체와 영혼이 서로, 정신과 신체가 긴밀하게 혼합되어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쪼개서, 아주 확실한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것밖에 없고,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불확실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심, 몸신 해서 심신 이원론을 주장했다고. 육체와 정신이 따로 논다고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몇 시까지 누워있었다고 친대. 네. 그러면 자기가 일어날 의욕이 없잖아요. 네. 그 의욕이 신체를 지배하잖아요. 그걸 부정했을까요? 그런 것도 다 부정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텐데, 네. 데카르트가 확실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강했던 나머지, 육체, 우리 데카르트 뭐냐면, 우리의 눈도 나를 속이는 수가 있다. 내가 착시가 있다. 어떤 때는 맛있었는데 어떤 게 맛이 없더라,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때는 뜨거운 곳인데 어떤 곳, 그때는 뜨겁지 않더라.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육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그 인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분명히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데, 데카르트는 이제 학문 이론으로는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확실한 것만을 갖다 주장을 해야 되니까, 지가 살면서는 네 정말로 그래? 이렇게 물어보나 하는데도, 아, 확실한 것은 우리의 정신에 주어진 것밖에 없다. 타고난.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innate idea. 이걸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요것만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혼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 사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갖고 나면 태어난 게 어디 있어요? 애들 그럼 갓난 애들 좀 나면서부터 막 이렇게 다 갖고 태어나겠어요? 사실 아니잖아요. 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걸 부인하고 계속 확실한 것은 타고나는 것밖에 없다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에러예요.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에러예요.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오류예요. 이게 예? 무슨이야? 예, 데카르트의 이게 오류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 어떤 인식은 그런 식으로 얻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불확실한 것은 신체를 통해서 얻는 건 불확실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확실한 건 뭐예요? 불변하는 정신이 있다. 이것을 세워놓고 그걸 밀고 나가요. 거기서. 그 시대에 그걸 반박하느냐고. 반박했죠. 아니, 반박했죠. 예. 네. 워낙 세다기보다는요. 말빨이 맞아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근대 철학이 좀 재미가 없는 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게 들어맞지 않는다 해도 제일 전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아규먼트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그냥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게 있어요. 이 철학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썩 그렇게 기분 좋을 철학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 말하자면 그 칸트도 그러거든요. 칸트도. 그러니까 칸트도 이를테면 이제 나도 칸트 할 때 칸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냐면 너의 이성의 준칙에 따라 행위해라. 그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인 것을 위해서 행위해라. 근데 그것은 순수하게 감정이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다 벗어 던진 순수한 실천 이성의 어떤 명령에 따라 행동해라. 근데 그런 순수한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말 그대로 감정이 있어야, 아, 야, 이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도덕적 행동이라는 게. 차마,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착한 일이니까 해야지. 하고, 푹!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행위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칸트도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칸트나, 둘 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돼 순수한 의미에서의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감정적인 것이 배제된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의미에서 이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칠하죠. 사람이 거의 로봇이죠. 로봇이죠. 데카르트요. 그게 데카르트요. 근데 아, 그건 이제 다음 편에 다시 또 계속 하기로 하고 일단 데카르트는 방금 소설에 나온 것처럼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확실한 지식을 추구했고 그것을 밀고 나간 나머지 인간에 대해서도 타고난 확실함 있죠. 그거 외에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신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데카르트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